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제 성경으로는 950쪽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950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자기의 수고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유익만 끼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였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그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내가 아닌 타인이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고 또 오히려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슬픔과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복되게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이 바꾸어내는 삶의 변화가,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도 여전히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거둔 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수고하심 때문에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분의 수고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만이 우리의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애씀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됐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수고로 인해서 타인이 거두고 타인이 유익을 보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섬겨서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까, 어떤 인정을 받을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복된 인생이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2장 앞부분의 말씀들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솔로몬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인간적인 기쁨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인간적인 수고의 한계를 고찰했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경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이든지, 그 어떤 지혜로움이든지, 그 어떤 수고함이든지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해 아래의 삶에 현실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로 큰 절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서 오히려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참된 생명의 경험이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한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의 한계,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인간의 수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쁨과 지혜와 수고에서 그 어떤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오히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어떤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애쓰며 쌓아온 그런 기쁨과 지혜와 수고가 죽을 병이라는 그것 앞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같은 일상들이죠. 그것이 그러한 일상들이 감사해지는 것이죠. 자신이 일을 통해서 또 수고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어떤 것보다 일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또한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해 아래에서의 삶 속에서는 이처럼 소소한 삶의 기쁨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상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 기쁨은 해 아래서라는 인간의 조건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큰 맥락, 죽음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는 헛된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삶의 소소한 기쁨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25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아멘. 이제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준 새번역의 번역을 참고해 보면 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표준 새번역 번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번역이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문맥상 이제 표준 새번역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즐길 수 있냐 이런 고백인 것이죠. 솔로몬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인간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얻고자 했던 그 삶의 기쁨과 만족과 그 유익과 비교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많은 노력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과 솔로몬의 고백이 다른 점은 그 삶의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도 먹을 수 없고 누구도 기쁨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며 누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는 향유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유익 그리고 참된 기쁨 그것은 누구로부터 또한 주어져야 하는 거겠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그토록 수고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지혜와 성취가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의 기쁨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하늘의 지혜와 기쁨과 지식과 영원한 유익을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찾던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26절 초반에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을 앞에서는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똑같은 구문을 다르게 번역해 놨는데 그냥 직역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앞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답을 찾은 것이죠. 참된 유익과 기쁨과 지혜는 내가 찾거나 혹은 내가 확보하거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참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창조되어 의도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좋다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본래 그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그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7장 2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하늘의 기쁨과 그 유익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괴로운 것이죠. 아는데 안 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한탄을 바라보는 우리는 또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아, 우리도 역시 솔로몬과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날마다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결국 그럼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 나에게는 참된 기쁨과 유익과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3장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복을 받을 형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서 이룬다 할지라도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으로 끝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 뿐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한 인생들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야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감사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결론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더럽고 흠 많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으로서 오직 본인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소한 그 기쁨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